잃고 헤매는 어린 양 때처럼 나는 언제나 외로운 마음 방황하는 나그네라오 불빛 따라서 혼자 거니는 나는 외로운 서울 나그네 골목길 저만 금서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에 무심히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바람 소리 내온 사인 빛나는 명동에 밤이 오면 둘씩 쌍쌍이 웃음 진 얼굴 모두 행복하게 보이네 나만 쓸쓸히 혼자 거리는 나는 외로운 서울 나그네 저만큼서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에 무심히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바람 소리 네온 사인 빛나는 명동에 밤이 오면 둘씩 쌍쌍이 웃음 진 얼굴 모두 행복하게 보이네 나만 쓸쓸히 혼자 거리는 나는 왜